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 68돌세에 즈음하여 핀란드의 헬싱키, 기네의 꼬나크리와 기꺼 브레소 총회사에서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. 강연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. 핀란드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.